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연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에서 2일과 3일 마자루 노동당 슬로베니아 조선친선협회에서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강연회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정일 각하께서 펼치신 선군혁명용도가 있었기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역사에 유례없는 오목한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고 사회주의 기치를 굳건히 고수해올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